당신이 필요할 때 그렇게 떠나다니 비 오는 밤거리에 멀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방황하고 있네. 당신이 떠날 때 말하려 하였지만 진정 난 너를 사랑했다. 진정 저 하늘이 날 거야. 진정 저 하늘이 날 거야. 당신을 사랑 당신이 떠날 때